오늘은 주기도문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 와서 지금 37년째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픈 건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왔는데 그 영주권 신청이 잘 안 되고 신청했는데도 잘못돼서 영주권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온 가족이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늘 불안해하고 한국도 못 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 영주권 그린카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이 LA에 사는 제 처를 만나서 한국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제가 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 영주권 없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미국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곳에 살면서 한 6년 정도 되자 시민권을 신청해서 그래서 시민권을 받아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분명히 외모로 볼 때 저는 한국 사람이요. 누가 봐도 저를 미국 사람이라 할 수 없는데 완전 토럴리 한국 사람인데 저는 사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피셜하게는 제가 아메리칸 시티즌이 됐어요. 이제 해외를 나가거나 여행을 해보게 되면 이제 심사대, 입국 심사대 앞에서 독수리 여권을 이렇게 내밀게 되면 어떤 때는 굉장히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참 미국 시민권을 얻은 이런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은 한국 시민권은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 정부는 65세, 한국 나이로 65세가 되면 상실된 자기의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신청을 하기만 하면은 이중 국적의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한국 가서 오래 살 수도 있고 한국의 의료 혜택과 그리고 65세가 되면 한국은 말이죠. 지하철도 공짜가 많아요. 야, 그래서 65세가 되면 미국 시민도 되고 한국 시민도 되고 이 이중 국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두 가지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국적이 있지만은 우리는 또한 땅의 시민일 뿐 아니라 미국의 시민일 뿐 아니라 또한 하늘에 또 우리의 국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많이 묻죠. What is your nationality? 당신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왔죠. 사실 우리는 참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잖아요. 한국을 사랑해요. 정말 이 미국에 와보니까 우리 조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해외에 와서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와서 또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나라가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 하늘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죽게 되면 육신은 땅에 파묻히지만은 영혼은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리고 여러분 지구를 팍 로켓처럼 팍 올라가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한 시간도 못 돼서 천국이라는 우주의 어느 장소 아주 지구하고 아주 멀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어느 지구 그 장소에 우주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여러분 어느 장소에 어느 별일지도 몰라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늘의 나라, 바로 천국인데 그곳에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렇게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이중 국적자예요.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말하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요 시민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국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세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오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 임하옵시면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주제와 내용이 바로 이 나라 임하옵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자 천국 복음을 전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회개하라, 천국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누가복음에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왜 마태는 천국이라 말했고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 말했는가? 대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 제3계명이 있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불경하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직접 잘 안 불러요. 그래서 대신에 아도나이 주라 이렇게 불러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부르는 죄를 지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그냥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여러분 그 소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우리가 이 주기도문 찬양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라 임하옵시며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킹덤이란 단어를 영어에 썼는데 킹덤은 뭡니까? Thy kingdom come, 킹덤이란 단어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이 지금 다스리지요. 대통령이 다스리지만은 옛날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요즘은 민주주의가 발달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로 이렇게 삼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옛날 왕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는요, 이 왕국은 사법과 입법과 행정 모든 전권이 절대적인 권력이 이 왕에게 있어요. 왕의 말이 법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들은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는 탄핵 같은 거 없어요. 왕이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왕이 모든 걸 전권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전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 그러는데, 이 바실레이아는 영어로 말하면 ruling 혹은 reign, 지배 혹은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비즈니스 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지배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도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Thy kingdom come,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예배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은혜 주시고 우리 예배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지배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독재자나 폭군의 통치가 아닙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오셔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설교 노트 보면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신약시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종말론이, 종말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Not completed. 완성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도 있고 앞으로 미래적인 장소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여러분 그 말한 사람이 C.H. 다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된 종말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오심으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종말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제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산상보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들의 것이라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끝임이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복이 그들의 것이다. 이건 뭔가 하면 컨버전, 회심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뱅크럽시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뱅크럽시 된 사람, 완전히 파산되고 부서진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죄 덩어리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래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나는 아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현실적인 통치가 현재 지금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좀 통치하고 계심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가족이라도 예수 안 믿는 그 형제들이 있죠. 친척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죠. 그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하나님의 통치가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 구원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직도 그들은 어둠과 사단의 이 죄악의 세력의 어둠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면 그 기도를 하라는 말이 뭡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통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속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필라델비아에 있는 그 장로교 선교사 누굽니까? 언드우드 선교사가 그 약관의 나이 25살의 나이에 그 조선 땅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자네들이요 적응을 못해서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용산 거기 가보게 되면 선교사 묘지 있죠. 우리 김권사님 가보셨죠. 거기요. 그 묘지 가보게 되면 그 선교사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한국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오늘날 한국 가게 되면 얼마나 십자가 간판들이 많이 붙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네 명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 된다 할 정도로. 여러분, 남미, 중미, 과테말라 같은 데는 35%가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미지의 땅에도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 맞은편에 햄버거집이 인앤아웃이라고 있죠. 이것은 과거 독실한 크리스찬이 경영했던 기업인데 1948년 볼드윈 파크에서 캘리포니아 최초로 드라이브 트루를 해가지고 햄버거를 만든 업소였는데 그때부터 이 인앤아웃은 가장 신선하고 질이 좋은 고기,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환경이라는 이 새 비즈니스 철학을 가지고 오늘까지 70년 이상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 인앤아웃이 지켜왔는데요. 그래서 이 인앤아웃이 다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캘리포니아만 있어요. 그래서 타주에서 온 사람들은 꼭 인앤아웃을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300개의 체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동부나 다른 주에서도 체인을 내고 싶다 할 때 단칼에 거절하는 거로 유명합니다. 왜? 너무 지점이 많으면 인앤아웃의 맛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운영자의 철학 때문에 그래서 인앤아웃은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게 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인앤아웃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만든 비즈니스 킹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는 프렌치 프라이와 컵 하단 및 제품 포장지에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컵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9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셨습니까? 자세히 잘 보세요. 다른 구절들이 또 다른 종이 다 있어요. 원래 이 컵 바로 밑에다가 성경 구절 잔 3:16 원래 제가 영어 이름이 잔이고 생일이 3:16이에요. 3월 16일. 그래서 제가 잔 3:16인데 이 인앤아웃이 그 콜라 컵 잘 보이는데 그걸 쓰면 또 불신자들이 또 바드가 되니까 불편하지 않게 컵 뒤집게 되면 잔 3:16 이렇게 나와 있어. 원래 창업주의 아들인 리치 스나이드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을 때 이 회사를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툴로 쓰기 위해 가지고 그 잔 3:16을 읽었다가 컵에다가 새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교회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킹덤 철학과 킹덤 툴이 돼야 돼. 확장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것은 뭡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해답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4장 17절. 누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앞에 나와 있잖아요. 다 이거 보이죠?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슬람에서는 천국이라는 것을 마치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어떤 장소인 것처럼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righteousness and 평강 peace and joy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라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제일 먼저는 의의를 선물로 주세요.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인의 더러운 죄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을 딱 입혀주셔가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의의를 righteousness, 그분의 의의를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내용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는 새 옷과 새 신을 신기면서 까락지를 끼워준 것 같아요. 의의를 입혀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의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두 번째는 평강, 피스가 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하자 마음의 평안함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 받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 속에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대포를 쏴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둠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칼로 찔러도 어둠은 도망가요. 어떻게 어둠이 도망갈 수 있습니까? 빛이 이렇게 속했듯 빛을 쫙 비추게 되면 빛이 임하게 되면 즉시로 어둠은 싹 물러가요.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 속에 임하게 되면 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빛이 임하면서 빛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신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기쁨을 줘요. 기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이야기 하나 할게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본에서 어느 사과 농장을 이제 경영하는 농부들이 많았는데요. 한 번은 일본에서 태풍이 와가지고 아오모리 현의 사과가 농장에서 90%가 전부 다 사과가 떨어져서 거의 완전히 사과가 실패하게 됐어요. 사과를 재배하던 농민들이 깊은 슬픔과 시리에 잠기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농부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망만 할 게 아니라 90%의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지만은 남은 10%의 사과에다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10배나 비싸게 붙여서 팝시다. 그러니까 한 농부가 아이고 그렇게 하면 누가 사과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해봅시다. 떨어지지 않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러니까 10배나 더 비싸게 내놨어요. 그때 때마침 일본의 대학교 입학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부모들이 있었고 직장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 사과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이름값 때문에 야, 이 사과 먹으면 안 떨어지겠구나. 그래가지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태풍이 오고 어떤 삶에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천국 시민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며 살아야 돼.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임하는 말세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천신지에서 오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보세요. 곧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한 200번 이상 인도했어요. 결혼식도 한 150번 이상 인도했고 이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더 천국에 대한 확실성을 제가 아 천국이 아주 가까이 내 옆에 있구나. 저도 30대 30살에 미국 와가지고 지금 이제 67세가 됐는데요. 아 이제 천국이 더 가깝다는 것을 장례식을 할 때마다 제가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결국은 하관식을 하면서 땅에 이제 흙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영혼이 천사가 와가지고 바로 그 영혼을 여러분 낚아채가지고는 어디 갑니까? 이 우주의 세계 하늘에 있는 천당으로 슉 하고 올라가요. 아까 말했듯이 한 시간 이내에 하늘의 예루살렘 우주의 어떤 천국이란 세계에 우리 영혼이 가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시민은요 어디서 눈 뜨게 됩니까? 천사들이 이어가지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보게 되면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이 뭡니까?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하늘의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서 천년 왕국을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그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바로 신천신지갑니다.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지금 현재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천년 왕국의 천당의 복을 누리고 있고 또 예수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고 진정 마지막 우리의 하늘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서 바로 신천신지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조금 더 한번 쉽게 보면 여러분 천국이 지금 하늘 우주의 세계에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는 이 땅이 완전히 리마델링이 돼요. 리마델링이 되면서 천국이 하늘에서 수루루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해. 천국이 이렇게 내려와. 그럼 이 땅에 하늘의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가 완전히 개조된 이젠 바다도 필요 없는 개조된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은 이 땅에 바로 신천신지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그때 완성이 성취가 되지요.